좋아. 후라이드도 양념치킨도 바베큐 간장치킨도 바삭한 치킨 한입 속에서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나고 통통한 다리 퍽퍽 가슴살 맛있는 최고의 선물 치킨 좋아 치킨이 좋아 황금 빛깔 최고의 치킨 좋아 치킨이 좋아 영원한 우리의 친구 치킨이 정말로 좋아 후라이드도 양념치킨도 바베큐 간장치킨도 바삭한 치킨 한입 속에서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나고 친구